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1 통합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27강에서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바로 물질 대사와 효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어차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통합적으로 잘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공부할 학습 포인트 먼저 정리를 좀 해볼 텐데 보면 아까 뭐 제목에서도 보였다시피 물질 대사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 효소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효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 효소가 저거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테마, 22번 테마 물질 대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한 여성이 그려져 있는데요. 보니까 근육이 빵빵, 에너지가 뿜뿜, 머리카락이 쑥쑥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림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도 그 타고난 근수저로서 운동을 조금만 해도 근육이 팍팍 붙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검은 머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너무 지겨워가지고 염색을 했는데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서 그 뿌염 속도를, 뿌리 염색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검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독 머리도 빨리 길고 근육도 잘 생기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물질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생명 시스템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먹은 음식은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지. 그래서 맞아, 소화가 되면 음식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라이드로 분해가 된다. 근데 여기서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명칭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아, 저런 친구들, 영양소의 종류들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큰 분자 물질이 작은 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 거야 라고 소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맞아,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되게 된다 하는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큰 분자가 분해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작은 분자 물질이 큰 분자 물질로 만들어지는, 합성되는 경우도 있나? 라고 물어봤어요. 어떨 것 같아요? 있죠, 그쵸? 물론 있지. 예를 들면 아미노산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 누가 붙인다고 했지? 아미노산 잡아다가 붙이는 역할을 하는 세포소기관, 라이보솜이라는 세포소기관이 그 단백질을 설계도의 정보를 바탕으로 아, 1번은 이 아미노산, 2번은 이 아미노산 이렇게 갖다 붙이는 작용을 얘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세포소기관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모여 큰 단백질로 합성돼서 머리카락이 자라거나 아니면 근육이 더 커지기도 한다. 아, 작은 분자 물질이 큰 분자 물질로 합성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 거네.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물질 대사에는 물질의 합성도 있고 물질의 분해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합성 분해 과정에서 얻은 물질과 에너지로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질 대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물질은 뭔지 알잖아요. 물질. 어떤 이제 물질, 말 그대로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대사. 대사는 그 한자 뜻을 풀어보자면 계속 뭔가 바뀐다는 거예요. 대체해서 바뀌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교대한다 할 때 그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뭔가 대체한다.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가 바뀌는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학 반응이 막 뭐랑 뭐랑 섞으면 막 갑자기 팡 하고 막 불꽃이 일고 이런 것만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 연기가 막 일어나고 그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화학 반응은 사실 물질의 종류가 바뀌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합성이나 물질의 합성이나 분해 이런 것들도 다 화학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합성되거나 분해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실험 환경에서도, 실험실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둘이 섞으면 뭐 합성도 되고 분해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 따로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기본 전제는 화학 반응이어야 돼요. 그 반응을 통해서 물질의 종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그걸 물질 대사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불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이 이렇게 이렇게 분해되거나 합성돼서 다른 물질 다 바뀌었습니다. 물질이 바뀝니다. 자꾸. 그래서 이름이 물질 대사다. 그런 내용이고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얻을 수 있겠죠.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합성되거나 분해된 그런 물질을 얻었을 때 그 물질 자체를 이용해서 생명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물질을 얻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촉매가 관여를 해야 돼요. 촉매는 뭔지 알죠?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걸 촉매라고 합니다. 더 빠르게 잘 일어나게 해주거나 아니면 더 느리게 해주는 종류도 있긴 한데 우리는 보통 더 빠르게 하는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촉매인데 그게 우리 세포 안에, 생명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종류를 특별히 생체 촉매라고 부르게 되고요. 생체 촉매 너무 길다. 우리는 그걸 효소라고 부르자.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그런 생체 촉매들은 우리가 두 글자로 효소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효소, 앞으로 효소라는 명칭이 나오면 그거는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다. 다른 말로 생체 촉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소가 도와줘야 저 물질 대사라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물질 대사와 함께 효소를 같이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럼 물질 대사의 어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합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합성은 작은 걸 가지고 더 큰 걸 만드는 거죠. 근데 작은 지점토들을, 찰흙들을 모아서 더 큰 찰흙으로 만드는 거랑은 달라요. 그거는 찰흙의 어떤 물질의 종류가 변하지 않은 거죠. 그냥 덩어리가 커진 거죠. 그렇게 물질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 거 말고 얘네들이 모여서 다른 이름이 붙은 다른 종류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아미노산이라는 기본 단위들을 쭉쭉쭉쭉 연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더라? 앞에서 한번 배웠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 결합이었어요. 그런데 이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날 때는 뭐가 한 분자 빠져나왔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질 때 물이 한 분자 밖으로 빠져나오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원래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거에서 일부가 빠져나온 거죠. 그럼 원래 물질이랑 같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냥 1 플러스 1의 상황이 아니고 얘랑 얘랑 합치면서 뭐가 하나 빠져나오니까 그냥 온전히 두 개를 그냥 뿅 합쳐놓은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물질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더 큰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물질 대사 중에 합성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 얘네들을 따로따로 있던 애들을 하나로 엮어 놓으려면 에너지가 들어가 줘야 될까? 아니면 에너지가 그 과정에서 나올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혼자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꼭 손잡고 다니세요 하면 그 손을 잡는데 에너지가 계속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합성이 될 때는 얘랑 얘랑 결합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해줘야 외부에서 공급된 에너지를 그 분자가 흡수를 해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합성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없던 결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결합에 저장할 에너지가 외부에서 흡수되어야만 한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 바로 이 합성이라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의 과정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 단백질이 각각이 분리돼가지고 다시 아미노산이 되는 과정도 해당이 돼요. 이쪽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 물질로 하나의 예시를 들어놨죠. 보면은 분해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포도당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포도당의 그 분자식을 한번 써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포도당은 탄소 6개에 수소 12개랑 산소 6개가 서로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포도당, 그래서 지금 비금속 원소들이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영양소인데요. 걔가 계속 분해돼요. 분해돼서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분해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산화탄소랑 물이 됩니다. 얘에 비하면 한참 사이즈가 작죠?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많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분자였는데 걔들이 분해돼서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나 물이 될 때까지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결합에는 그 결합을 유지하려면 아까 에너지가 그만큼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근데 그 결합을 끊었어. 그럼 어때? 거기에 결합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갈 데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디지? 어리둥절? 밖으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 이 분해된 물질 자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세포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물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필요하지만 지금 물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했냐면 얘를 깨부시면서 나오는 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보통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생명활동, 저런 생명활동 막 이런 거에 다 쓰기 위해서 일부러 얘를 깨부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이나 분해의 결과로 만들어진 물질 자체가 생명활동에 이용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합성이든 분해든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누가 도움을 줘야 한다? 효소가 도움을 줘야 한다. 효소는 네 글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생체 촉매. 몸에 있는 어떤 생명체 안에 있는 촉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얘의 도움을 받아야 이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질 대사의 예시 간단히 볼게요. 일단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은 쉽게 말하면 이제 동물 세포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린 동물입니다. 친구한테 이 동물 해도 요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동물인데 이자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소화에 필요한 소화효소나 우리 몸을 조절하는 호르몬들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기서 합성합니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단백질들, 아미노산들을 연결해가지고 그런 단백질 종류를 만드는, 그래서 그런 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피하조직. 피하조직이 뭐야? 피부 밑에 있는 조직이죠. 그쵸? 그래서 피부 밑에, 진피층 밑인데 정확히는 조직은 뭐였어? 조직. 지난 시간에 비슷한 세포들이 모이면 우리는 그걸 조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피부 밑에 있는 세포들을 모아서 우리는 피하조직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직에 모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케라틴 단백질들을 이렇게 연결해 갖다 붙여. 이 아미노산 다음에 이 아미노산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결과물이 케라틴 단백질 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되는 건데 그거를 합성해서 털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모근에서 털을 쑥쑥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런 합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세포에서는 지금까지는 보통 합성이 많이 나왔는데 간세포에서는 알코올이나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물질을 분해해요. 우리 몸 안으로 그런 독성 물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아유 큰일 났다 하면서 간에서 분해해가지고 그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쓸개즙 같은 것들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분해도 하고 합성도 한다. 쓸개즙이 쓸개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외우지 말고 간에서 만들어가지고 쓸개에 저장했다가 쓰는 게 쓸개즙이에요. 아무튼 그런 유래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을 이루는 세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포도당이 분해되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아까 우리가 분해 과정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포도당 깨 부셔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 이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하면 되겠다. 그럼 포도당을 계속 분해하면 그 에너지 얻을 수 있겠네. 이 과정이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주로 우리가 배웠던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속기관에서 그 주요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특히 근육 조직을 이루는 세포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토콘드리아가 훨씬 많이 발달해 있는 편이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에너지로 근육이 수축, 이완하게 만든다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식물체. 그러니까 우린 동물이었는데 식물에서도 다양한 그런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있죠. 그쵸? 그래서 광합성이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합성해요. 뭘 합성해?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합성이잖아요. 선생님이 합성이 일어나려면 새로운 결합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 결합을 맺어주려면 에너지를 그만큼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결합을 막 만들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공급이 돼야 되겠지? 그 에너지를 어디서 충당하냐? 비대에너지로 공급하자 하면 광합성. 비대에너지로 합성하자 그러면 광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해서 줄기와 뿌리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세포 분열이라는 게 이 세포로 치면 엄청난 지각 변동입니다. 우리가 판 구조로 해서 판이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막 수렴되고 이런 것도 배웠지만 이 세포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그 안에서 막 애가 하나였던 게 둘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근데 그때도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합성이 되어야 하고 그 물질이 합성되는 에너지를 감당하려면 또 한쪽에서는 에너지를 막 얻어내는 그런 분열도 분해도 막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물질 대사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식물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 DNA와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열매 맺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사실 이 식물체가 엄청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 열매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그 열매 만약에 이 식물을 막 쑥쑥 키우고 싶다. 그럼 열매 같은 거 맺힐 때 그거 잘라내버리면 쑥쑥 잘 클 수 있어요.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물질 합성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체크 문제 볼게요. 전혀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면은 137쪽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무슨 대사? 물질 대사.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분자가 다른 큰 분자의 물질로 되는 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작은 분자를 가지고 큰 분자 만든다. 합성이라고 하죠. 합성되는 반응의 종류도 있다. 그 다음에 모근에서는 단백질이 어떻게 돼서? 단백질이 분해되나요? 단백질이 합성되어서 털을 만듭니다. 물론 모근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도 일어날 겁니다. 근데 뒤에 붙는 말이 털을 만든다니까 털을 만들려면 단백질을 합성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OX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과정은 물질이 합성되는 물질 대사이다. 어땠어요? 포도당을 뿌셔뿌셔 하면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합성이 아니고 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답이고요. 분해다. 그리고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얻은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물질 자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아무튼 그것들을 이용해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잎에서는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그렇죠? 잎, 식물이니까 광합성 가능하고 빛 에너지 이용해서 뭐 만들지? 포도당 만들죠. 그렇죠? 포도당 합성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어때요? 모든 물질 대사에 생체 촉매인 효소가 도와줘야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따 효소에서도 배우겠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 대사들은 굉장히 낮은 온도 범위에서 일어나는 편입니다. 막 다른 것들끼리 막 뭐 자극이라고 막 산화되고 연소되고 이럴 때는 막 100도씨 막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36도, 7도 요 안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더 많이 올라가면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낮은 온도에서 물질 대사가 아주 빠르게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효소의 도움을 받아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OOO 이렇게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다음 테마, 23번 테마 효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 굉장히 뭔가 아이돌 그룹같이 포즈를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효소들이 그림에 나와 있고 근데 이 효소가 흥, 나와 안 맞는 물질은 싫어! 라고 뭔가 물질을 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포즈를 왜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자라는 어떤 그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배구공처럼 생기긴 했는데 아무튼 뭔가를 들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대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머치 토커가 하나 더 등장했죠. 저번에 세포막이 혼자서 주절주절주절주절 막 얘기를 두 페이지 동안 해가지고 질린다 이랬는데 효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효소가 하는 얘기를 들어볼게요. 생명체에서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했는데 이 답변은 효소가 하고 있죠. 효소가 나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야. 단백질의 기본 단위 뭐지? 기본 단위?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그 아미노산을 설계도대로 잡아다가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 이름 뭐였죠? 라이보솜입니다. 라이보솜. 라이보솜이라는 덩어리, 세포 소기관이 그거를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즉 물질 대사를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곧 물질 대사죠. 근데 그 물질 대사가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이야. 우리의 학습 포인트에 있었던 그 용어가 드디어 나왔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이야. 그럼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을 낮춰주는 것이 반응을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아, 뭔가 최소한의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낮춰주면 조금 더 잘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비밀인데 난 반응물에 대해서 좋고 싫음이 분명해. 호불호가 강한 것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크게 좋은 건 아닌데 여기서는 얘는 일을 해야 되는 애니까 그래서 누군지를 가려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반응물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반응물은 우리가 이 물질 대사를 하죠. 이게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 물질 대사라는 화학 반응을 할 때 그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재료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재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투입되는 재료, 그게 바로 반응물입니다.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그래서 어떤 반응물이냐에 따라서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나는 반응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난 고유한 입체 구조를 하고 있어. 나와 모양이 맞는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나를 사용하면 경제적인데 그 이유는 뭐냐. 반응을 한번 해. 그런 다음에 생성물하고 분리되기만 하면 나는 다시 쓸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생성물 나왔어요. 생성물은 반응이 끝난 결과로 만들어진 생성된 물질이다. 그래서 반응 전에 참여하는 물질이 반응물이고요. 반응 결과 만들어진 결과물이 생성물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앞으로 자주 등장할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반응물하고 만나서 구조가 잘 맞으면 효소가 얘를 어떻게 해가지고 생성물을 만들 건데 이 생성물을 떠나보내고 나면 얘는 다시 반응물하고 결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이지.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친환경적이라서 실생활에 많이 이용되고 그래서 생활용품, 의약품, 식품, 의류 등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내가 사용되고 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효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볼게요. 효소 얘기를 할 때 일단 효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은 뭐예요? 생체 촉매다. 그쵸? 그리고 조금 전에 단백질이 주성분이다 까지 우리가 이제 접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과산화수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근데 그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실온, 그냥 우리 일상생활하는 범위의 온도죠. 실온, 그냥 이런 데서도 분해가 되긴 됩니다. 뭘로? 물이랑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나긴 해. 하지만 그냥 걔만 냅두잖아요. 일어나긴 하는데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그 반응이 일어나요. 그냥 놔두면.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효소, 걔를 분해해주는 걸 도와주는 효소를 넣잖아요. 걔 이름이 카탈레이스입니다. 효소도 종류별로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효소에 붙인 이름이다. 뭐 여러분들도 뭐 사물에 이름 붙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효소에 카탈레이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걔를 넣으면 그 반응을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도와주는 효소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효소의 한 예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반응이 일어날 건데 자, 과산화수소의 명칭을 먼저 한번 뜯어봅시다. 우리가 물이 있죠. 물. 물이 H2O인데 우리는 얘를 물 이렇게 부르지만 따져보면 수소가 산소 하나랑 결합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을 수소로 잡아본다면 수소인데 산소랑 만난 수소. 산화된 수소, 그래서 산화수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을. 산화수소. 근데 지금 과산화수소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산소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있을 때도 우리가 산화된 수소다. 산화수소라고 불렀는데 산소가 하나 더 붙었어. 그러면 아, 과하게 산화됐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과하게 산화된 수소예요. 그게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는 H2O2라는 분자식을 가져요. 물에 산소 하나 더 붙은 게 과산화수소죠. 자, 그러면 얘를 그냥 내비둬도 물이랑 산소로 분해되는. 자, 지금 여기서 물, 이 과산화수소가 두 분자가 있죠. 여기에서 산소를 한 개씩만 뜯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한 분자에서 산소 하나 뜯어내.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과산화수소에서 또 산소 한 분자 뜯어내. 산소 원자 한 개 뜯어내. 그럼 남은 애들은 물 분자 두 개가 될 거고, 여기서 각각 하나씩 뜯어낸 산소는 둘이 합쳐서 산소 기체가 되겠죠. 산소 분자 한 분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다고요. 이게 그냥 둬도 일어나긴 한다. 하지만 매우 천천히 일어난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준다?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를 넣어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저 효소가 어디 있냐면요. 생물 세포 안에 있겠죠. 그래서 많이 있는 게 적혈구 세포, 그 다음에 간 세포.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음식점 가면 뭐 이제 소 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찬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간 있잖아요. 간 세포. 그 다음에 감자, 생감자. 감자 세포 안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카탈레이스를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감자를 갈아서 쓰거나 간 세포에서 이제 좀 갈아서 쓰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그 과산화수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데 쓰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맨 피부, 건강한 피부 겉에다가 과산화수소 바르면 뭔가 반응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변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과산화수소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서 적혈구가 드러나고 이런 상황이 됐다. 상처가 나서 피가 났어. 그러면 거기다가 과산화수소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던 카탈레이스가 외부로 노출된 상황이죠. 그 카탈레이스랑 과산화수소랑 만나서 부글부글부글 거품이 막 생깁니다. 여기는 안 생기는데 피가 난 데는 생겨요. 그래서 그때 부글부글하는 그 기체가 뭐냐? 바로 산소가 발생한 걸 의미하는 거죠. 물과 산소로 분리되는데 산소가 기체다 보니까 부글부글부글 거품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카탈레이스랑 만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해되는 걸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효소가 그만큼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도와주는 거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가 된 거고요. 자, 아까 활성화 에너지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뭐냐? 바로 화학 반응이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반응을 이제부터 할 건데 그냥 쭉 내가 맘먹었다고 쭉 시작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문턱에 해당하는 에너지 요구량이 있어요. 이 턱을 넘어야만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이 높이, 이 에너지의 높이 요거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는 일단 넘겨줘야 다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건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만약에 이렇게 높으면 반응이 잘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기 어렵겠죠. 이 에너지 양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높을수록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만큼의 에너지만 제공이 됐어. 그럼 아, 못 넘겼어. 안 일어나는 거죠. 이만큼을 넘겨야만 그 반응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 반응이 쉽게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효소는 뭘 하냐? 효소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쫙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턱을 낮춰주는 거죠. 그러면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겠죠? 빠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잘 일어나도록 도와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빠르게 일어나게 도와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반응하는 이 과정 자체를 뭔가 더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기보다는 원래는 이게 턱을 넘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100개 중에 1개 정도 그 턱을 넘겨서 그 반응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반응이 느릿느릿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100개 중에 한 90개가 이 턱을 넘어서 반응하게 됐다. 그럼 반응이 일어나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죠? 잘 일어난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자, 보세요. 반응물이 뭐라고 했어요? 반응에 참여하는 재료. 재료.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그 다음에 생성물은 뭐냐면 반응 끝나고 만들어진 물질. 그래서 지금 이 반응은 자, 요런 두 개가 붙어 있는 요런 어떤 반응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걔네 둘을 쪼갰죠. 분해하고 있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분해할 때는 그 물질의 결합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방출돼. 그럼 에너지가 빠져나간 만큼 그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적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해가 일어날 때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적습니다. 지금 이 높이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지금 Y축이 에너지죠. 그래서 보면 이 반응물이 결국에는 더 낮은 에너지의 이 생성물로 갈 건데 만약에 이런 활성화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쭉 미끄럼틀 탄 것처럼 쫙 가면 되잖아요. 굉장히 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반응인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응인데 근데 뭐가 있어? 활성화 에너지라는 턱이 있어요. 그래서 효소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서 웬만해선 턱을 넘을 수가 없다. 얘 스스로 막 이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이쪽 방향으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효소가 있다면 그 턱의 높이를 낮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그 용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반응열인데요. 반응열은 이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그냥. 얘가 이만큼 갖고 있었어. 근데 만들어진 애가 요만큼 갖고 있어. 그럼 그 차이가 그냥 반응열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데 관여하지만 반응열에는 영향을 줘요? 안 줘요? 효소가 없을 때 반응열 이만큼이었어요? 효소가 있을 때 반응열 이만큼이에요? 차이가 없죠. 반응열이라는 건 건드릴 수 없습니다. 효소가. 효소는 반응열에는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왜? 반응물의 종류랑 생성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종류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반응열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못 바꿔. 반응열은 못 건드려. 대신에 그 처음 시작에 해당하는 그 턱, 그 활성화 에너지만 낮출 수 있다. 그래서 반응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라는 그 포인트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효소가 작용하는 그 과정의 특성을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기 보면 효소는 고유의 입체 구조에 맞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열쇠랑 자물쇠의 관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열쇠가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구조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소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작용 대상, 반응물하고 구조가 맞아야 그 구조가 맞는 애랑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효소가 작용하는 대상이 이제 반응물이 있었죠. 걔가 이제 반응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효소가 걔랑 직접 결합해서 뭔가 이제 일이 될 때 효소랑 결합하는 대상은 우리는 기질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질. 효소가 작용하는 대상, 그 반응물 중에 효소가 결합하는 대상을 기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특정한 애하고만 결합한다. 특정한 반응물하고만 결합한다. 다른 말로 특정한 기질하고만 결합한다. 그거를 기질 특이성이라고 불러요. 기질 특이성. 그래서 구조가 맞아야만 한다. 그래서 반응물, 그 기질, 반응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걔랑 구조가 맞아서 결합을 하게 되면 효소는 걔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소의 역할 때문에 이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도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좋은 어떤 도움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활성화 에너지만 낮춥니다. 그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그 중간 과정에 직접 얘가 뭐 어떻게 관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턱만 낮춰준다. 그리고 화학 반응이 끝나면 효소는 생성물하고 분리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 둘을 떼놓는 종류의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다. 그러면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소다. 그러면 그 효소는 분해를 했어. 그럼 생성물이 여기서 빠져나가죠. 생성물과 분리돼서 반응전이랑 똑같이 그냥 효소만 있는 상태가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속림을 맞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 140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효소의 작용 과정이 나와 있는 건데 일단 효소가 있어. 그럼 이 효소가 반응물하고 결합해야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은 뭐를 표현하고 있냐면 기질 특이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얘는 얘랑 너무 안 닮았잖아. 그래서 얘는 여기에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반응물은 안 돼. 요 물질은 안 돼. 결합이. 근데 얘는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죠. 너다. 해서 얘랑 결합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효소는 구조가 맞는 반응물과 결합하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랑 만약에 결합을 했어. 그러면 효소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활성화 에너지 낮춰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이거 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반응열을 낮추는 게 아니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이 빠르게 잘 일어나도록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얘네 둘을 쪼개는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애였다. 얘들이 잘 쪼개지게 되겠죠. 그래서 반응이 끝나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 다시 프리 효소가 됐죠. 그럼 얘가 어떻게? 다시 재사용될 수 있다. 라는 계속 돌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효소가 뭐 영구적으로 쓰인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효소도 단백질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필요할 때 만들어졌다가 빠르게 분해되기도 합니다. 얘 농도도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돼야 생명활동에서 이제 그 조절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요 시기에는 필요한 효소야. 그런데 얘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더 있으면 안 돼. 그런 효소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만들었다가 또 분해하는 작용도 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사라지게 해서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조절합니다. 근데 걔가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효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래서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은 낮은 온도에서도 이 반응을 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위험성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굉장히 온도를 높게 해주거나 아니면 압력을 높게 가해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온도를 높이는 거는 아무래도 좀 사고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효소를 이용한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종류도 있긴 있지만 밖에서도 작용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효소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거를 외부에서 활용하는 것들도 방법이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빈번히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생활용품에 이용되는 사례입니다. 그냥 이거는 막 외우지 말고요. 아, 저런 게 들어있구나.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는 수준. 자, 치약에도 탄수화물 분해 효소 같은 걸 넣은 치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치카치카 할 때 그냥 그 분해를 막 시켜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해될 수 있도록 하는 치약도 있고 효소 세안제. 세안제에 효소가 들어있는 거 어떤 효소냐? 각질 분해 효소, 피지 분해 효소 이런 걸 넣은 세안제도 있다. 그 다음에 세제 같은 거에 보면 우리 찌든 데 있잖아요.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의 찌든 데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분해하는 효소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냥 쓰는 거죠. 생명체 바깥에서. 그 다음에 의약품으로는 요 검사지. 요가 뭐예요? 오줌을 의미하죠. 오줌. 요 검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 소변 검사 한단 말이에요. 제발 좀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그거 시키면 뭔가 창피하지. 이해는 합니다. 내가 화장실 가가지고 쉬아를 묻혀가지고 내 쉬아 묻은 종이를 어딘가 누구에게 건넨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거 아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당뇨라든지 이런 거에 그걸 잡아낼 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좋은 검사인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긴 막대기 모양 검사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종이들이 막 알록달록 붙어 있는데 그 검사지 중에 한 칸에 포도당 분해 효소가 거기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그 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줌으로는 원래 포도당이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포도당 너무 소중해. 어딜 나가, 못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우리 몸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물질인데 이게 너무 포도당이 과다하게 넘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포도당이 오줌에 포함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검사하는 거죠.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오줌에 포함돼서 나가는지, 당뇨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붙어 있는 효소가 만약에 포도당을 안 만나면 변화할 일이 없잖아요. 뭐, 그, 얘 기질, 반응물이 없으니까. 근데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 있어? 그럼 이 효소랑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옆에 또 다른 효소가 또 있거든요. 색소를 그 변화시키는 그 효소랑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그 요 검사지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포도당의 양에 따라서 이 효소가 자기가 일을 해야 될 대상이 많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져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도 포함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소화제 우리 많이 먹죠. 여기 소화효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식품 만들어요. 그러니까 발효식품에 일부러 유산균 같은 거 넣잖아요. 우리가 우유에다가 유산균 넣어가지고 일부러 그러면 이 미생물도 생명체니까 자기의 효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대사 외주를 주는 거죠. 야, 너 물질대사 좀 해봐. 내가 할 수 없으니 너가 좀 가서 해라 해가지고 걔가 막 열심히 이 물질을 저 다른 물질로 열심히 만들어. 그러면 됐다. 지금 이 정도 마시면 괜찮네 하고 그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효식품으로서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청바지 가공 과정에 섬유소 분해 효소, 화장품에 단백질 분해 효소, 각질 제거 화장품, 아까 그 세안제 뭐 그런 맥락이고 그 다음에 기타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에 있는 오염 물질들도요. 또 미생물한테 외주 주는 거죠. 너 물질 대사 좀 해서 분해 좀 해봐. 분해시키고 이렇게 써먹습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체크 문제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OX 문제 풀어볼게요. 물질 대사 과정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생체 촉매는 효소이다. 우리가 그 생체 촉매를 효소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거쳐서 생성물이 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활성화 에너지. 여기다가 하면 뜻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걸 지금 반응열이냐고 물어봤죠. 일단 아니지. 반응열은 뭐였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그게 반응물이었습니다. 아니 반응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턱이 높을수록 반응이 빠르게 잘 일어나요? 아니죠. 턱이 낮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효소는 그 구조에 맞는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한다. 그쵸. 그걸 뭐라고 해? 기질 특이성. 기질이 뭐라고요? 반응물. 효소가 작용하는 대상을 기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한다. 자, 적절한 말을 골라보겠습니다. 효소의 주성분 고르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글리코젠은 그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글리코젠이라고 많이 불렀고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생명과학 교과에서는 글라이코젠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통합과학에서 이 글라이코젠이 나올 일이 잘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글리코젠 아니고 글라이코젠이라고 이제 바뀌었다 알아두시고요. 효소의 성분은 둘 중에 뭐예요? 단백질이죠. 그죠? 단백질이다. 그 다음에 효소는 반응물과 결합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친구다. 그 다음에 효소가 반응에 관여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140쪽에 있는 거.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화학 반응이 끝나면 무엇과 분리돼요? 반응 끝나고 만들어진 물질 뭐라 그래요? 생성물이죠. 만들어진 생성물과 분리돼서 다시 프리로 나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은 후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뭐가 포함돼? 소화시키는 효소, 소화효소. 소화효소가 포함된 소화제를 먹으면 속이 편해진다. 그 다음에 요구르트, 식혜, 치즈 등과 같은 발효식품은 누구한테 있는? 미생물들이죠, 미생물.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애들. 미생물에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OX 문제. 반응이 끝난 효소는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죠.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시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 계속 재사용도 가능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요 검사지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가지고 소변 속에 포도당을 검출해서 당뇨 가능성을 진단한다. 자, 이 뒤에 부분은 틀린 게 없어요. 소변 속에 포도당을 검출할 수 있어서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죠. 근데 포도당을 검출하려면 뭘 분해해야 될까? 아무튼 이 포도당이랑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단백질을 왜 분해하냐고. 포도당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포도당이 있는 경우 걔를 분해해가지고 다른 반응을 연쇄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러면 우리 그 오줌에 포도당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단백질이 나오는 거는 단백질이 포도당보다 사이즈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완전 큰 문제, 진짜 큰 문제. 건강에 큰 이상이 있을 때 단백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오줌에 나오는 거를 단백뇨라고 합니다. 단백뇨인데 요 검사지를 통해서 단백뇨를 잡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검사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리가 좀 다르다. 단백질 분해 효소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있을 때 pH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시약을 써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지금 이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래서 요거는 포도당 검출하기에 적절한 효소가 아니죠. 저게. 그래서 X가 답이 됩니다. OOX.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이 좀 이 요 파트에 들어왔을 때 좀 여러 개의 테마를 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야 돼서 약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좀 바쁜 감이 있긴 있었지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세 그대로 나머지 부분들을 잘 공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